제1회 TBC 해변가요제 본선대회.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가네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가슴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에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 따에 우리의 꿈이 이거요. 바람이 불어 한낮에 더위를 싣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더요. 야